힘든 시간 사이로 바람이 불어가고 무너졌던 마음에 새 힘줄이 돋아나면 그댈 잊을 수 있을까? 눈물이 멈추어질까? 마음 깊은 곳까지 햇살이 비추어들까? 길을 걷는 나에게 바람이 전하는 말은 긴 숨 한 번 내쉬고 하늘을 바라보라. 걷고 또 걷다 보면 언젠간 풀 수 있겠지. 미련과 정념으로 엉키어진 실타래를 길을 걷는 나에게 바람이 전하는 말은 긴 숨 한 번 내쉬고 하늘을 바라보라. 하늘을 봐.